나의 영혼을 깨우는 짜릿한 소리 이 순간은 멈추지 않아 우린 멋진 파도와 코카콜라와 함께면 아무것도 필요진 않아 이 순간 feel forever 함께 느껴볼래 feel together yeah No one can stop 멈출 수 없는 feeling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맘 No one can stop 멈출 수 없는 feeling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느낌 It feels good 멋진 해변과 코카콜라와 함께면 내 가슴도 뜨거워져 Yeah, my love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껴 너는 날 노래하게 해 이 순간 feel forever 함께 느껴볼래 feel together yeah No one can stop 멈출 수 없는